마지막 인사를 내게 건네기 전에 아주 잠깐만 멈춰서 날 보며 웃어줘. 잠시나마 나에게 빛을 준 내게 끝이라도 눈물 따윈 보이기 싫어서 너에게 웃음 지으며 고맙다고 행복한 추억 내게 만들어줘서 어색한 미소를 비추며 널 이렇게 보내지만 이 문이 닫히면 네 모습이 사라지면 하루를 눈물로 살겠지만 너와의 추억 때문에 혼자 남아 행복을 더 바랄게. 나 지금 이 손을 놓치면 이제 또 웃을 일 없겠지. 다른 사람의 꿈에서 웃고 있을 널 보며 나 웃어볼게. 그 사람과의 길던 인연의 끝에 서서 기다리고 있던 나란 걸 알아줘. 잠시라도 그 사람 생각이 날 때 그때보다 웃게 할 널 약속해보지만 말고 가. 이 문이 닫히면 네 모습이 사라지면